변한 건지 아닌 건지 네가 좀 어색해. 뻔한 건데 아는 건데 내가 좀 이상해. 입으로 아니라 아니라 해. 네 표정은 가면을 써. 혼자 네가 뺏는 말 언제부터인지 금이 가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난 어이없이 망가져. 거짓줄게 네가 믿지만 지질하기 싫어서. 넌 이별이 참 싫다. 난 아픈데 또 넌 싫다. 날 떠난데도 와 아무렇지 않으니까 Don't tell me wanna go 눈물조차 없으니 억지로 입었던 너란 옷이 이제 내게 너무 꽉껴. 벗지도 못할 거라면 찢겠어. 이제 그만 이별 앞당겨. 너가 원하던 거 내가 떠나줄게. 지금 널 놔줄게. 사람들 가슴에 매아리가 되어 이 노래가 네 귀에 닿았음. 언제부터인지 금이 가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난 어이없이 망가져. 꺼져줄게 네가 믿지만 지질하기 싫어서. 넌 이별이 참 싫다. 난 아픈데 또 넌 싫다. 날 떠난데도 와 아무렇지 않으니까 Don't tell me wanna go 눈물조차 없으니까 We stop at the stop 사랑이 싫다. 난 아프니까 넌 싫다고 욕하니까 얼음처럼 변하니까 Don't tell me wanna go 흉터처럼 남으니까 We stop at the stop 아직 사랑한다 믿었는데 너 멋대로 뒤돌아가 버려. I don't wanna let this go. You just wanna end this love. 네 품이 이제 내게 꿈이 돼. 네 향기가 내겐 이제 숨이 돼. 숨결이가 파올라서 흐르는 눈물이 날 집어삼켜. 내 위로 솟아난 가시같이 가시밭길 갔던 이야기를 덮어. 너와 나의 이별도 마침 너와의 마지막인 마침 널 보내는 게 싫다. 난 다